손님, 이건 어떠세요? 모양은 예쁜데 너무 작아요. 책을 넣어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건 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좀 더 큰 걸로 보여주세요. 학생이세요?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.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 이쪽에 있어요.